28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조 아시안 나라 외교 대표들을 위해서 최근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정세 통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모임에는 조조, 라오스, 캄보지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인디아 특명전권 대사들과 몽골, 왜남, 파키스탄 림시대리 대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최희철 조선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 총국장이 최근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우리의 핵시설과 핵무력에 대한 정밀공습 작전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서 핵잠수함 미시시피호를 비롯한 각종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들이밀어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아직도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데 있으며 이번에도 미국은 매우 경솔하고 전략적으로 크게 잘못된 결심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무력 증강으로 국가의 최고 리익이 위협당하고 정세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은 앞으로도 병진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주이고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 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실전 배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안 나라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도 미국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끊임없는 물리적 억제력 강화에로 떠밀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